여러분 혹시 성경 필사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성경 필사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로마서를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마서 성경 필사를 마치는 게 이제 4월 13일 종려 주일까지인데 그에 맞춰 저도 로마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라는 편지가 한 번에 많은 것을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필사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읽으면 가장 속도가 빠르고 소리 내서 읽으면 그거보다 좀더 느려지고 가장 느린 것이 무엇이죠? 손으로 쓰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속도는 느리지만 그만큼 집중력이 올라가고 그만큼 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 것이 필사죠.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로마서 필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특별히 필사하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것이 로마에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듯이 필사를 하시는 거죠. 그럼 누구의 심정으로 쓰는 걸까요? 바울의 심정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11장을 보면은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를 보는 게 사실 오늘 핵심입니다. 이 11장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답답한 심정일까요? 아니면 상쾌한 심정일까요? 답답한 것 같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로마서 9장부터 계속 살펴봤지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무엇을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근데 왜 답답하냐? 자신도 사실은 누구였어요?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되었잖아요. 바뀌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했어야 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길이요 우리에게 구약부터 약속되어진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미래가 확장이 되고 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사람이야? 하면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마음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누구를 얘기하면 엘리야를 얘기하고 이사야를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표현하는데 먼저 엘리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죠.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4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엘리야가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옆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황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서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저렇게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누구의 목숨도 쫓는다고요? 내 목숨도 쫓는다고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왜요? 주변에 믿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심정이 지금 누구의 심정과 같아요? 바울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 바울도 지금 이 엘리야처럼 외로운 겁니다. 왜요? 자신은 유대인에게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향해서 같이 똑같이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듣 변질됐구만. 바울의 마음이 외롭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주님, 내 주변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나와 함께하던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바울과 맞닿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천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근데 그 숫자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나요? 특별히 가족 가운데 나만 믿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미래에 어떻게 보면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 내 남겨둔 자들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미래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남아있느냐? 그게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의 사실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서 남은 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서 우리의 행위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허락해 주신 행위예요. 그걸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이제는 이사야와 다윗의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 7절과 8절 그리고 9절 10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독해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개역 성경으로 이것을 읽다 보면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남은 자들 앞서 뭐 4절에나 여기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해 있는데 이 7절을 보면 또 남은 자가 나오는데 그 남은 자가 어떻게 된대요? 우둔하여 진대요. 여기서 우둔하다는 건 완악해진다는 것,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쓰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똑같이 남은 자, 남은 자로 쓰니까 우리가 헷갈리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7절에 나오는 남은 자들은 어떤 남은 자들이냐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남은 자들입니다. 같은 남은 자라 그래서 똑같은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근데 그 남은 자들, 이 7절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강팍하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이 저를 보시죠. 여러분, 눈은 어떤 역할입니까? 보는 것이죠. 귀는 어떤 역할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요. 눈과 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치셔서 말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지적하실 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눈은 있는데 보질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한 거예요?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완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인 겁니다. 다윗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다윗의 그 기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주님, 그러한 자들 어떻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함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마음을 이미 완악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과 같고 이사야의 마음과 같고 다윗의 마음과 같다. 그치? 어마어마하게 답답한 거예요.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셔야 돼요.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장 초입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때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 마음을 좀 받아오. 이렇게 답답해. 여러분들은 언제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답답함을 느끼세요? 우리는 보통 답답함을 느끼는 게 언제냐면 드라마 볼 때 답답해요. 영화 볼 때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왜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답답해요? 뻔히 하면 안 되는 건 줄 아는데 그 배역은 어떻게 하죠? 그거를 해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가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 공포영화 같은 데는 어떤 법칙이 있대요. 어떤 법칙이 있는지 아세요? 무조건 주인공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찾아간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길 찾아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두드려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문을 열면서 거기 아무도 없나요?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내내 답답하죠. 아니, 거기 가면 안 돼. 그런데 가고, 그거 열면 안 돼. 그러는데 열고, 말하면 안 돼 하는데 말하잖아요. 제가 정말 답답함을 가장 강하게 느낀 한 영화가 있어. 그걸 소개해드리려고요. 그게 무슨 영화냐면 에베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아시나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에베레스트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 역시 고향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높잖아요. 근데 그 산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데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일단 에베레스트에 등반하는 그 허가증만 받는데 약 1,000만 원이 된대요. 엄청나죠? 여러분, 북한산 가는데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올라가시겠어요? 에베레스트는 일단 입장하려면 입장권만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에베레스트는 하루 만에 등반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에베레스트에 오르려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숙박비 들겠죠. 밥값 들겠죠. 그리고 올라갈 때 산소통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부대 비용을 다 합치면은 약 5천에서 1억 정도가 든대요.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그 힘든 거를 그 돈 내고 간다니. 이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에베레스트가 오를까요? 만약에 김 전도사, 여기 있는 김 전도사가 에베레스트 등반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일단, 우와. 그쵸? 대단한, 와.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치 올림픽 금메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언제 따죠? 보통 20대에서 이 초반에 따잖아요. 근데 어때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뭐예요? 금메달리스트인 거예요. 왜요? 정말 따기 힘든 거 딴 거잖아요. 저는 에베레스트 등반은 똑같다고 봐요. 에베레스트 산에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등반한 정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명예가 강력하게 거기에 작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그 인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도요. 사실 주인공이 이제 그 등반을 돕는 안내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려면 우리가 그냥 등반 장비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루트를 안내해주는 안내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안내인이 주인공인데 그 안내인을 따라가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에베레스트 한번 등반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답답한 심정을 느끼게 되냐면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후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확 내려가요. 그래서 그리고 막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안내인이 딱 판단해서 이거는 지금 올라가선 안 됩니다. 이거 올라가면 정상은 찍을 수 있어도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죽는 거죠. 정상 찍어도. 그러니까 안내인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오늘 아닙니다. 가면 안 됩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드린 돈이 얼만데? 그런 답답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한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내가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해서 포기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에베레스트에 등반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꼭 정상에 가서 사진 찍어오겠다. 그 두 사람이 가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지요. 그런데 그 안내인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다가 그 안내인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두 명의 완고함, 끝까지 그 안내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려는 그 완고함이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고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왜 그들은 안내인의 말을 거부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목표,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서 갔을까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들이 투자한 돈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북한산만 정상 올라가려고 해도 여러분 보통 체력으로 가능한가요? 가장 높은 거 등반하려면? 그렇지 않죠.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에베레스트는 얼마나 더 준비해야겠어요. 그 준비하는 동안의 시간과 노력과 돈과 이 모든 게 바로 눈앞에서 이제는 내가 이 목표만 성취하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 모두 다 보내왔는데 이걸 포기하러 가니까 못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투자한 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냐?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말했잖아요. 내가 거기에 정상 가서 사진 찍어 오겠다고. 그런데 그거 사진 못 찍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대만큼 그 사람을 조롱하겠죠.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에이 결국 못했네. 그러니까 그 조롱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 들인 돈과 노력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로마서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에베레스트 얘기를 하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과 이 에베레스트 얘기가 이렇게 겹쳐진다고 봐요. 어디가 겹쳐지냐면 이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끝까지 정상을 포기하지 않은 이 등반인들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그들이 끝까지 완고함을 지킬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냐면요. 변화에서 어려움을 느껴요. 조금만 변화해도 우리는 어려워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지만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변화시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앉은 자리 항상 앉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바꾼다고 해봐요. 그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변화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방식을 버려야 하고 그들이 해왔던 노력을 버리는 것이고 그들이 쌓아왔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부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야만 받는 그 인정을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에베레스트만 쳐다봤던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그것이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걸림이 되었을까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민족으로서 그 정체성과 그것을 끝까지 지켜와서 내가 우리가 이렇게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다 하면서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경멸하고 미워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딱 분리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신 것이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원가지인데도 그 손을 쳐버린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선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위상이 있던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도 어디서 기도합니까? 회당 밖에서 기도하잖아요. 왜요? 그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아, 신앙이 위대하다. 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만큼 에베레스트 정상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정상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보통 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시죠. 에베레스트 등산 막 다 하신 분들이시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내가 쌓아온 신앙에 이미 배경이 있으세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온 것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새신자가 와서 그 새신자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와 우리를 동일하게 여기신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조금 더 부정적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그런 분도 봤거든요. 만약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려는 것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5절과 6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5절과 6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쌓아온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신 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진 걸 포기하기가 쉬워요.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근데 부자는 어떻죠? 어려워요.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요. 이 복음도 그래요. 복음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로 주어지면 다 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늘 다시 새로움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계속 탑쌓듯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오.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될까요? 결국은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나의 행위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온 신앙생활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 나에게 안전한 미래가 없더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은혜였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게 되기는 되는 고향제일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